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33절부터 44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되겠는데요. 먼저 제가 읽고 맨 마지막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가설에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의 뜻은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신령한 베다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구는 괴로움의 집이고 슬픔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또 사망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은 나쁜 소식들이 계속 되잖아요. 어디에 쓰나미가 났다. 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어쩌면은 베다니 같은 세상이 우리 지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됐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나 이 사막지대입니다. LA 같은 이스라엘은 사막지대. 아주 낮에는 덥고 빨리 부패합니다. 썩어요. 그러니 나흘이 된 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완전히 몸이 망가뜨려져서 도저히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다 가렸고 손과 발을 참 꽁꽁 묶어놨는데 일어나서 걸어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다 썩어버린 나사로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나사로는 헬라말인데 나사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업이 망하고 집안 모든 것이 다 망했지만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첫째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영어로 쓰니까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그 말입니다. 이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볼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역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우리가 그 팜선데이라고 해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웃으신 게 아니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겹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 그것을 보신 겁니다. 유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주후 70년에 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성을 포위해가지고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성이 문을 열고 참 함락이 됐을 때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고 통곡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일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눈물과 땀이 참 피범벅이 되다시피 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눈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다, 우시며 할 때 그 우시다고 하는 헬라 말은 클라리오라고 합니다. 클라리오. 이 단어는 소리를 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속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우는 것.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을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우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히브리 5장 7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할 때 그 통곡의 눈물입니다. 통곡의 눈물. 눈물 앞에 거기도 통곡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통곡과 눈물로. 통곡은 헬라어로 크라우게입니다. 이거는 절규, 함성, 부르짖음, 아주 목청을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애타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이마가 땅에 닿아서 이마가 돌에 찍힐 정도로 그렇게 통곡과 눈물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눈물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다크리오, 다크리오. 이건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참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교차해서 하염없이 참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다크리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염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볼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참 동정심이 일어나서 같이 우셨던 겁니다. 죽음의 실상 앞에 참 비참해하는 그 인생들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움직여서 동정심에 예수님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했습니다. 여기 울다고 하는 단어는 클라리오, 큰 소리로 소리내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소리내서 엉엉 울고 있죠.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리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물에 동정심이 생기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긴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타라소라고 하는데 타라소, 이 단어는 마음이 동요하다,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다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인 경우가 두 번 더 나오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 마음이 민망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보셨어요.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회개를 맡겼죠.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 자신을 파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과 또 13장 21절 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눈물은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불신을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 또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비록 차원은 다르지만은 그들의 불신은 마찬가지였어요. 마르다나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두 곳에서 모두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얼핏 볼 때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 이미 죽은 우리 오라비 나사로 당신이 온들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참 이기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셨죠. 그때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총부활할 때 다시 산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고 물으셨죠. 이때 사람들이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미 죽었으니 당신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나 마리아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 안타까우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공동번역에는 저것 보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척 사랑했나 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슴에 아주 비수를 꽂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주 불신입니다.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진짜로 저 소경을 눈뜨게 한 게 맞아? 그런 말이죠.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왜 나사로 저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도 능력이 없었던가 보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의심입니다. 이렇게 힐난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분히 여기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참 눈물 흐리는 인생들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올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느냐 말이죠. 또한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불신도, 믿지 못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 앞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면서 하염없이 조용히 참 계속적으로 눈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마침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움직여서 나사로를 살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겸비의 기도였습니다. 겸비가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비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기도는 겸비의 기도였어요. 왜 예수님의 기도가 겸비의 기도였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가 겸비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위로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셨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타락한 인간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겸손하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실로 그의 기도는 놀라운 겸비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볼 때 자주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어요. 첫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더니 이렇게 성경은 공간복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 14장 19절이나 마가 6장 41절, 누가 9장 16절 모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두 번째로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마가 7장 34,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그 전날 밤에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다고 마태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기도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겸비의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겸비의 기도는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기도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어요. 빌립보 2장 6절과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겸비의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 자기를 비우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자기를 비운다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까? 첫째는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죠?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볼 때는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여. 권력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권세와 쾌락이 보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욕, 권력욕, 지위욕, 돈에 대한 욕심이 지푸라기만큼이라도 있어서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겸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말하면 일원 한 장도 없는 그런 상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겸비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을 다 비우고 참 겸비한 기도를 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비워야 되느냐? 세상을 비워야 됩니다. 세상을 비워야 한다.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이 너무 가득 차 있어. 그러니 아무리 기도한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세상, 내 뜻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끝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정체가 뭡니까? 뭐가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볼 때 거의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정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길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인생 보세요. 100년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생의 사랑을 비우고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정말 순수한 기도, 진실된 기도,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겸비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볼 때 그 르호보암왕 유태나라 르호보암왕 때죠. 애굽왕 시삭이 유대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성경 보니까 병거가 1200승이다. 대단한 병력입니다. 마병이 6만 명이고 병사들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과 승수라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죠. 유대나라에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왕과 신원들이 겸비하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죠.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스마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본래는 너희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려고 했다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완전히는 진멸하지 않고 적당히만 진멸하마. 기도를 보시고 그 처벌의 정도를 낮춰주신 거죠.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사람은 죽이지 않고 왕궁의 보물만 뺏어갔다고 역대하 12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그 요시아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더라. 열왕기하 22장 19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야.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새일에, 그러니까 21일간이죠. 37년 20일. 새일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끝날 때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 그러면 왜 시작할 때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새일의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의 그 겸비함을 보시고 너무 겸손하고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완전히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주신 것이라고 다니엘 10장 1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나를 비우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땅을 향해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믿고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믿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본문 말씀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들으신 하는 이 말은 과거 아닙니까? 어? 과거형이죠. 들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완전히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의심이 없는 기도고 낮 12시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낮 12시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낮 12시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 막힌 게 없어 그림자가 생기질 않습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고 빛만 충만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1%의 의심도 어둠도 없는 완전한 기도였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죽었지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는 거예요. 잠들었도다. 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우면 다시 일어나죠. 나사로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죄를 짓기 마련이 빛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절대 실수하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그림자가 없는 낮 12시의 신앙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심 없는 낮 12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다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했을 때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나도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죠? 아니 마지막 총부활 때 다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날 때 내 오라비가 일어날 건 저도 알아요. 아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믿질 못했습니다. 여기에 믿는 자라는 이런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두 번 다 이게 과거형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 의심 없이 계속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난 12시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서 예수님께서 응답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참 부럽죠. 항상 응답받아.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당연히 응답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죠. 그러니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저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참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 아니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그것도 어렵잖아요. 아니 같은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도 어려운데 아 주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항상 생각이 일치하고 뜻이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이 곧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일치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에는 기도 응답도 들어가잖아요. 못한다는 거예요. 응?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고 응답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사형통의 비밀이 여기 있잖아요. 무슨 뭐 보물섬을 찾아가서 박스를 열어야만 비밀이 나옵니까? 간단한 이 성경 구절 하나의 응답에 그 비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지금까지 받았던 또 주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에 한번 모셔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이 충만할 때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돼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미리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미리 감사.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살아나기 전입니다. 아직도 죽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감사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미리 감사하셨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헬라어로는 율로게오, 이 감사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아니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누구 입에 불칠하겠습니까? 아 장정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심으로 감사하셨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응답이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수록 참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못하죠? 좋은 일이 꼭 생겨야만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위기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을 끊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없고 일만 잘 돼 보세요. 감사?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고 뭐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참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했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참 두 배로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비하셔서 참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참 그렇게 우리에게 예표가 되고 본이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서 참 자신을 비우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교만과 오만과 모든 것이 가득 차서 참으로 그놈으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